HUBS 에어 허브스 아아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설렘 가득한 여행의 시작을 함께할 승무원 박예린입니다. 저희 에어허브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첫눈 내렸다는데 다들 보셨나요? 비록 한방눈은 아니었지만 눈이 내리는 걸 보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이제 진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부산에서 온 동기는 펑펑 내리는 한방눈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방눈이 오면 같이 눈사람도 만들고 수북이 쌓인 눈에서 굴러보기도 하고 눈싸움도 하기로 했어요. 너무 귀엽죠? 첫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출항할 시간이 되었네요. 저희 비행기는 한양대학교를 떠나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튀르키예로 떠나는 HY23편입니다. 저희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각은 12시 50분경입니다. 승객 여러분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튀르키예를 향해 이륙하겠습니다. 포스트 말론의 서클 여러분의 여행이 더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에어허브스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튀르키예보다는 사실 터키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어쩌다가 튀르키예로 국가명을 바꾸게 된 걸까요? 사실 예전부터 튀르키예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터키가 아닌 튀르키예라고 불렀답니다. 왜냐하면 터키는 칠면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속어로 겁쟁이 혹은 패배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나라 이름이 속어로 사용된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불만이 예전부터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터키인의 땅이라는 뜻의 튀르키예를 국호로 정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게 된 거죠. 결국 2022년 6월 공식적으로 국호를 튀르키예로 변경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튀르키예 하면 역시 아이스크림을 빼먹을 수 없죠. 빨간 조끼를 입은 튀르키예 사람이 긴 철봉으로 우리에게 장난을 치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아요. 튀르키예 아이스크림의 정식 명칭은 돈두루마로 얼린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두루마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쫀득하다는 거죠. 점성이 얼마나 강하냐면 매년 튀르키예에서 돈두루마 시합이 열리는데 이 시합의 내용은 돈두루마로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돈두루마의 쫀득한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장난을 치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 화려한 기술보다는 당하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서 상대방의 기분을 알아차리는 눈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마룬5의 슈가. 이제는 본격적인 여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곳은 파무칼레입니다. 파무칼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중 가장 유명한 건 석회붕 온천이에요. 눈처럼 새하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또 계단처럼 층이 져 있어서 신비로운 느낌도 풍겨요. 석회 성분을 품은 온천수가 지하에서 솟아나고 침전되면서 석회붕 온천을 만들었다고 하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지다니 참 신기하죠? 온천에 직접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석회 성분을 가지고 있고 물이 그다지 깊지 않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그만큼 사람이 적으니까 인생샷을 찍기에는 딱이죠. 계속해서 다음 여행지 추천드릴게요. 튀르키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 벌룬 투어를 즐길 수 있는 카파도키아입니다. 벌룬 투어를 위해 튀르키예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많은 여행인들의 꿈이 벌룬 투어예요. 열기구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카파도키아의 풍경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저 멀리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들, 미니어처로 보이는 집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열기구가 하늘을 뒤덮고 있는 모습까지 황홀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동안 다녔던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정말 꿈같은 순간이었죠. 다상현 씨 밴드의 찬란. 오늘의 경유지. 승객 여러분, 저희 HY3편 비행기는 현재 오늘의 경유지인 수원에 착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열기구를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수원 화성에 있는 플라잉 수원이에요. 카파도키아처럼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원 화성을 열기구에 올라보는 건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낮보다는 밤에 보는 야경이 더 예쁘니까 밤에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름다운 화성 행궁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열기구를 타고 내려와서 수원 화성을 직접 거닐어 보는 것도 좋아요. 정조의 꿈과 정약용의 지혜가 합적해서 만들어낸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답습니다. 정조가 가장 공들였다는 방화수류정은 피크닉하기도 좋으니 꼭 한번 다녀오세요.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수원의 여행지는 1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이에요. 1월수목원은 2106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수목원입니다. 특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전시온실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야외에 있는 장식분수에서 인생샷도 찍을 수 있습니다. 영흥수목원은 1월수목원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1월수목원이 이국적인 분위기였다면 영흥수목원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정조효원에 있는 정자에 앉아서 연못을 바라보면 조선시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두 수목원 모두 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 더 끌리는 곳으로 한번 떠나보세요. 어딜 가도 후회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말을 달리면 소금 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엔 낙타만이 가는 길 무수한 사랑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태양은 부끄거리고 오랜 꿈은 삐걱거리고 굴러기 자동차를 타고서 꿈의 날개로 구름 속을 산책할 거야. 날 돌아보니까 서운해 금기타 You are my lucky 어린 왕자 You are my 찾아 떠날래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For my life Find my life 찾아 우리 천국에 쉬지 않을 너를 알게 될 거야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단조롭고 현실은 복잡하죠. 매일 같은 하루가 반복되지만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남들은 다 앞서 나가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막막하고 불안한 오늘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여행은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단조로운 삶을 버텨낼 원동력, 불안한 현실을 이겨낼 원동력이 되죠. 여행에서 맞이한 새로운 세상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설렘이 주는 기쁨은 단조로운 일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요.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고 돌아올 때 현실로 돌아온다는 말을 쓰곤 합니다. 여행을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로 여기는 거죠. 정말 여행은 도피일까요? 여행도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다만 내가 있던 자리에서 겪는 현실보다는 조금 더 극적인 현실일 뿐이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본 경험은 현실에서도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할 거예요.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그 속에 있는 나를 만나는 순간을 단순히 도피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소중한 경험입니다. 여행은 도피가 아닌 도약의 시간입니다.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한 원동력을 얻기 위해 잠깐 여행 한번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또 다른 현실을 살다 온 우리는 분명 더 빛나는 현실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햇살 따뜻한 날에 나랑 여행 갈래 곽진원의 나랑 갈래 다시 안 돌아오게 아주 먼 곳에 함께 가지 않을래. 승객 여러분, 저희 HY23편 비행기는 지금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고 내리시는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슬람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그들의 문화에 맞는 옷차림을 준비해야 돼요. 특히 이슬람 사원이나 유적지를 방문할 때는 더욱 예의를 갖춰야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듯 튀르키예에 가면 튀르키예 법을 따라야죠. 어느덧 한 해가 끝나가고 다음 주면 저희가 함께하는 마지막 비행이네요. 벌써 헤어질 날이 다가오다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음 주에 떠나는 마지막 여행도 꼭 함께해요.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를 선정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어업스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즐겁고 설레는 비행을 함께한 기장 한태준, 승무원 박예린, 그리고 관제탑에서 저희 비행을 도와준 문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